나서야 하는가 그냥 이대로 할 말은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잘 가라 잘 살아라 그대 여기에서 접어야 할 사랑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네 사랑이